소리 없이 달려들어 다가왔어. 그리고 한참을 날 지켜봤어. 난 마치 여름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. 그 주파수 날 스쳐가기 전에 Space Boy Psycho, Space Girl Psycho. 네가 어디에서 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. Space Boy Psycho, Space Girl Psycho. 난 알아 그 녀석이 진실을 말했다는 걸. Space Boy Psycho, Space Girl Psycho. 네가 어디에서 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. Space Boy Psycho, Space Girl Psycho. 난 알아.